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탄자니아 혁명당 위원장, 우간다 전국항쟁운동 총비서,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 정의의 러시아당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데 대하여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조선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실 것을 축원한다고 축전들은 지적했습니다.